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주원의 검정 고무신, 엄마 아빠도 어릴 적 신던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 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웃지 못할 이야기, 정다운 얘기. 검정 고무신 이제는 지나버린 꿈같은 이야기.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워워워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꿈같은 얘기, 검정 고무신.